우리나라의 리 영호 외무상은 인도네시아 독립 72돌세에 즈마여 레트노 레스타리 브리안사리 마르수리 외무상에게 1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진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